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강해를 계속합니다. 화목의 직책, 사랑과 죽음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미 떼었어야 될 질문 같은데, 그런데 끝없이 다시 되풀이 되는 질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가끔 자주적으로 하루살이 같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가 만약에 내일을 안다면 어떤 식으로 표현할까요? 표현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시간이 흘러가면 돌아오지 않는 이 물리적인 되풀이 될 수 없는 시간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한부 인생인 거죠. 영원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지된 시간과 같은 그 영원을 우리는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은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 갔을 때야만 우리의 눈이 열리면서 그런 거구나 알게 될 거예요. 마치 우리가 재래식 옛날 전통 가옥에서 살다가 아파트 고층 빌딩을 처음 경험했을 때, 엘리베이터를 처음 탔을 때, 지하철이 생겼을 때, 저는 지방에서 살았으니까 선생님이 방학 끝나고 야 이번 방학 때 서울 가서 지하철 타본 사람 손들어 봤더니 한 명 손들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궁금해가지고 야 지하철이 어떻든, 그랬더니 얘가 신나서 얘기하는데 우리는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뒤에 앉은 애들끼리 야 저놈 끝나고 손 좀 봐, 잘난 척하고 있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거짓말 같은데.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도 모르고 또 하나님의 시간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마치 4차원이 3차원 안으로 개입해 들어오는 것처럼. 동굴에 우화가 있죠. 동굴 안에 살던 토끼는 암흑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게 최상의 세계였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빛이라는 것은 알지 못했어요. 동굴 밖의 세계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건이 발생한 거죠. 그 동굴의 틈새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틈새로 나갈 수는 물론 없어요. 그러나 그 빛이 들어왔다는 거. 유행가 작사가라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차라리 들어오지나 말지. 차라리 비추지나 말지. 내가 사랑을 모를 놨더라면 차라리 슬프지는 않았을 것으로. 뭐 그렇게 얘기했겠죠. 이건 통역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그 토끼에게는 뭐가 달라졌을까요? 저는 완전히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빛이 없던 세계에서 빛을 보았다는 것은요, 그게 뭐 유리하냐 불리하냐, 아니면 차라리 그러지 않았더라면 뭐 아예 보여주지도 말지가 아니라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 빛과 그 빛의 세계에 대한 생각은, 그 느낌은 그 토끼의 세계와 미래와 삶에 대한 규정을 다 바꿔놓았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을 하루살이에 동굴 속의 토끼에 비유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지금 이런 삶의 모습으로 왜 이런 자리에 처해 있는가가 궁금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거라면 말이죠. 왜 때로 우리의 삶은 허무한가? 왜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가?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허무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가? 우리가 나갈 수 있기는 한 건가? 그런 것입니다. A.N. 화이트헤드는 철학자죠. 그는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대변해 줬습니다. 종교란 hopeless quest, 희망 없는 추구일 뿐인 그 어떤 것에 대한 환상. 예, 하나님이 환상이라면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겠죠. 염원은 있지만 희망은 없는. 그러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는 원래 속성상 하나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요, 뭐 기와장을 물질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속성상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분이 구름이 되어서 대기층에 이렇게 묶여 있든지 아니면 그것이 땅으로 쏟아져서 비가 되어서 대지에 토양에 스며들든지 다시 그것이 강줄기를 따라 증발해서 상승기류를 타고 다시 올라오든지 그 속성은 하나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우리는 다시 회복되어야 할 존재이고 그리고 우리의 미션이 끝나면 우리는 다시 그 하나님께로 병합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기억과 의식이 그대로 유지되든지 아니면 어떤 새로운 차원을 경험하든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존재하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몸의 부위가 그와 같이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하듯이 말입니다. 우리 몸은 어느 부위가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심장 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 될까요? 예, 심장이 멎으면 죽은 거니까 거기에서 피도 공급하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그러면 심장은 있고 머리는 없어도 되나요? 뇌는? 예, 뇌가 없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무뇌아라고 요즘 예, 그렇게 뇌는 있고 생각은 없어도 되나요? 생각 없는 사람 그거 안 되죠. 요즘 제일 무서운 질병은 혈관 질환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혈관만 깨끗하면 아무 문제가 없나요? 아니요. 세월이 갈수록 이 인간의 몸은 중고자동차 같아요. 제가 15년 된 중고자동차를 타봤는데 살 때는 한 2000유로 못되게 마르크 때 2000 마르크 못되게 산 것 같은데 조금 타다 보니까 한 6천 마르크 된 것 같아요. 차값이 올랐어요. 왜냐하면 계속 돈이 들어가니까. 이 점화시키는 그거가 고장이 나잖아요. 그거 바꾸면 이제 잘 달릴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 바꿨더니 그것만 바꾸면 안 되고 이제 라인도 다 바꿔야 된대요. 그럼 라인 다 바꾸고 이제 새 차 됐네. 천만 해요. 들어갈 거 더 많아요. 네, 그 옆에 게 또 고장나고요. 그 옆에 또 고장나고요. 또 차축도 고장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차값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 어느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을 몸에 비유했고요. 주님의 교회를 몸에 비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몸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 생명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몸이 건강하다는 것은 어디 가서 육체미 대회 나가고 뻐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높은 데서 수영해서 해병에서 뛰어내고 그리고 달리기 위해서 금메달을 따는 것이 몸이 건강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몸이 건강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유기적인 기관과 지체들이 연약하고 아프고 그리고 건강하지 못할 때 이를 서로 도와서 치유하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죠? 예, 눈썹의 기능은 뭐예요?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 제가 중학교 때 말씀 집회 가서 너무 은혜 받은 게 뭔 줄 아세요? 그 전도사님이 그랬어요. 만약에 코가 거꾸로 달려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 비가 오거나 그럴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그 말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이야, 맞다. 코가 이렇게 돼 있다면 얼마나 힘이 들까. 그런 생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쓸데없는 것을 주신 것이 없어요. 그 생명 안에는 그 생명의 자연적인 치유와 그리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해서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은 부족해요, 생명을 치유하고 그 안에서 서로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몸의 유기적인 연합은요, 서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한쪽에 균형이 이르면요, 다른 모든 기관이 거기에 반응, 유기적으로 반응해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목적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구원을 위해서 있습니다. 가정은 무엇을 위해 있느냐? 가정은 구원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몸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정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정이, 야, 이번 고비만 넘어가면, 우리 자식 시험만 넘어가면, 우리 이번에 집 문제 해결되면, 아니면 이 빚 청산하고 그다음에 아픈 몸 해결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우리는 이제 뜬다 나른다, 그게 아니고요. 아니면은 한숨과 탄식이, 이 고생이 언제나 끝날까, 언제나 좋은 세월이 올까, 걱정이 지나니까 또 다른 걱정이 오고, 문제가 지나니까 또 다른 시련이 오네,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 가정 안에서 구원해 가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이 위해서 가정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상처를 치료하고 아픔을 만지면서 우리는 서로 치료해 가는 것이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사람만이 그런 구원의 사랑을 경험하고 받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사람됨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서로 하나가 되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사명입니다. 여기 청년들이 별로 눈에 안 띄네요. 네. 귀찮은 혹을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요. 부모들도 그렇게 해야 돼요. 야, 혹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만나지도 마라. 가정 잘 환경 보고, 예, 재정 상태도 보고, 예, 병력이 없는가도 보고, 천사하고 결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멀쩡해 보이지만요, 보니까 심리적인 장애가 있고요. 뭐 잘 나가는 듯이 하지만 보니까 아픔이 있고요. 예, 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서로에게 구원의 지체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화목해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정은 바로 그 화목의 직책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혼자 뻐기고 호령하고 그리고 지배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유교시대 가장처럼 말이죠.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약한 곳을 대신하고 그리고 치유하고 함께 아픔과 슬픔을 함께 믿라이덴 하는 그런 컴패션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북방구는 잘 싸고 남방구는 나무되고 그리고 노동력되고 그리고 대신 그들 때문에 못 살아주고, 하나님이 꿈꾸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은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받은 만큼, 가진 만큼, 그들이 가진 은사만큼 그리고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지불된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우리의 몸이 만약에 팔뚝 하나만 아령해가지고 팔만 이렇게 굵게 해보세요. 그 몸은 분명히 균형이 깨지고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해왔어요. 능력대로 자기들. 아프리카에서 나무 다 베어다가 열대우림 다 파괴시키고 그리고 거기에다가는 대신 주유소를 세우고 그리고 다시 그 돈을 다시 가져가고 금광, 다이아몬드 광산 그리고 많은 자원들, 우라늄 광산들. 제가 아프리카를 다니면서 아프리카는 삭막하고 자원도 없고 그리고 저주받은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막이 있는 곳, 사막이 있는 곳도요. 관광으로 개발하면 기가 막히게 아름다워요. 사막의 오아시스에서 보는 하늘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하늘이고 그 다음에 놀라운 예. 수많은 영화사들이 거기 와서 다 영화 찍는 것 아니에요. 그죠? 예. 그 무한한 관광 자원이고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계절과 기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빨간 황토 흙과 그리고 푸른 나무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들의 그 빛나는 검은 피부 예. 그리고 사자 그리고 그 수많은 지하자원과 자원과 보고들 그들은 그냥 밑천 대주는, 밑밥 대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세계가 그렇게 된 것은 우리들의 이기심이 이 세계에 대한 인생에 대한 정의와 이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디아스포라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방의 장사꾼으로 부르시고 또 이곳에서 기업과 생업을 갖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포도나무는 포도원은 거기에서 좋은 품종으로 엄청난 그 농작법으로 경영을 해서 많은 이윤을 내고 그리고 부를 창출하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일을 맡기신 적이 없습니다. 장사하면 이윤을 남기고 갑절의 이윤을 내리라 그러셨지만 예수님의 포도원은 인력시장에 나가서 노동하지 못하는 이들을 데려다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그들을 고용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5시에 온 사람들은 일할 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해가지고 이 일이 끝나버리니까 그들에게도 동일한 품삯을 주었습니다. 그 포도원 주인은 품삯을 주기 위해서 포도원을 경영하는 사람과 같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영 원리예요. 저도 어느새 사반세기를 독일 땅에서 살면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 속에서 디아스포라에 왔던 청혼의 품을 품고 왔던 기업인들, 실업인들, 크리스찬 기업인들 많이 봤어요. 장사하고 일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들 가운데 정말 놀랍게 떼돈을 번 사람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탄식하고 그것 때문에 라이덴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몸이 어느 기관 하나가 자기가 혼자 득세하려고 그건 암세포밖에 없습니다. 자기 혼자 득세하려고 하는 우리 몸 안의 지체는 암세포밖에 없어요. 몸의 기관은 어느 누구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리고 내어주는 그런 유기적인 생명을 이루고 구원의 체계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들의 세상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북방부가 모든 것을 독점하고 다른 데에서는 점점 빼앗겨 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작용으로서 테러와 전쟁과 그리고 전염병과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업과 기업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여러분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했어. 그 외에 잉여분이 생긴다면 하나님이 이 땅을 치유하고 이 땅을 화목해 하는 일에 우리는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마땅한 줄로 압니다. 우리 어릴 때 동네에 보면 전통식 국밥집이 있었어요.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할머니들이 보면은 저녁 내 뭐 고아요. 네. 요즘은 뭐 우유 타고 뭐 타고 해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그분들 저녁 내 걷고 그래가지고 테이블도 몇 개 없잖아요. 대여섯 개 있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무슨 돈을 벌을까요? 우리가 언제나 그랬어요. 저분들 그래가지고 뭐가 남을까? 말만 잘하면 밥 한 그릇 그냥 퍽퍽 얹어주고 말이죠. 고기도 갖다 더 넣어주고. 뭐가 남을까? 그래도 보니까 자식들 대학 공부 시키고요. 그분들은 늘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래도 인정이 있고 자식들 공부시키고 유학도 보내고. 야,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가능하죠. 모든 것 줄이고 그냥 간신히 먹고 살면서 사람들에게는 봉사하는 심정으로 하고 그 인정이 고맙고 봉사하는 마음이 고맙고 사람들이 끊어지진 않아요. 돈도 올리지 않아. 올리게 되면 조금씩 올리면 되게 미안해해요. 아직도 이렇게 싼 집이 있어. 그런데도 생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이 없어서는 안 돼요. 제주도에 가니까 목욕탕이 있는데 제 후배가 하는 그 어머님이 하는 대를 이은 목욕탕이에요. 동네 목욕탕. 요즘 같은 사우나에다가 그런 데 있는데 그런 동네 목욕탕이 다 문 닫았는데 그 집은 하고 있어요. 아직도요. 사람 몇 명 안 들어가는 목욕탕인데 거기를 꾸준히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될까요? 글쎄요. 돈 별로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건 사명이에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야. 그 목욕탕에 제가 마지막으로 가본 게 글쎄요. 한 10년 됐을까요? 7, 8년 됐을까요? 2009년도에 가본 것 같으네요. 가봤는데 옛날에 갔을 때도 제가 그걸 느꼈는데 그 저녁에 끝나면요. 목욕탕에 물을 빼잖아요. 물을 빼고 우리가 다 거기서 잤어요. 아, 통 안에 들어갔듯 잤다는 게 아니라 그 물 빼고 있는데 그 주변에서 잤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예. 때가 요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깨끗하게 해놔요. 그렇게 깨끗하게. 물이 정말 맑아. 디베리아 맑은 호수처럼 맑아. 예. 물이 맑고 깨끗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정성을 들여서 관리를 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글쎄요. 먹고 살까? 그 정도예요. 유지할 만큼 하는 거예요. 그냥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디아스포라로 살면서 기업을 이루고 사람을 고용하게 된다면 고용은 못하더라도 나라에 세금을 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세금이 난민들에게도 흘러가고 우리가 복지정책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쓰임받는 기업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떼돈 벌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떼돈을 번다는 것은요. 큰 축사에다가 예, 소나 돼지나 닭이나 갖다가 셀에 넣고 바닥에는 오물들이 그냥 가득가득한데 움직일 틈도 없이 거기다 대고 기계적인 사료 집어넣고 먹이지 말아야 할 것 먹여서 필요 이상으로 비육시켜가지고 그리고 대량 도살해서 그리고 문제가 있거나 없거나 문제 생길 때까지는 온 세계로 갔다가 나르는 인스턴트 식품업체 아니면 떼돈을 벌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외에도 예, 돈 버는 법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죠. 그러나 문외한인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해서 떼돈을 버는 사람 보지 못했어요. 미디어나 요즘 IT 쪽에서 그렇게 거부가 된 사람들도 그들이 그것을 다시 나눠서 분배하지 않으면 큰 문제점이 생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세상을 구멍난 세상으로 기울어져 버린, 추가 기울어져 버린 세상으로 만들지 않으셨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한부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을 여기에서부터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천보다 사단이 되고 악마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는 한번 결산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의 생존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필요한 양식만 가지고 그 외에 잉여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 구원과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의롭게 하는 데에 쓰임받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입니다. 이 사명으로 사는 인생, 이를 오늘 말씀에서 바울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주님이 화목제물로 오셔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죽음을 알게 하셔서 죄로 인한 형벌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 남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억울하게 죽어가는 그런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죽음, 화목제물이 되는 죽음, 그리고 화평케 하는 죽음, 살리는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주님이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노라, 그리고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 주신 거예요. 바울이 그 주님을 만나고 너무나 가슴이 뜨겁고 동굴에 있는 토끼가 빛을 만난 것처럼 자기가 알고 있던 종교적인 지식 그리고 율법적인 신앙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될 정도로 그는 큰 충격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이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알고 있던 것들을 마치 배설물처럼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이상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회주의가 종말을 구하고 나니까 사회주의의 가치, 거기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공장과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컴퓨터 디스크 시절에 여러분 플로피 디스크 많이 갖고 계셨죠? 아직도 모아놓고 계신 분 계세요? 버리세요. 거기에서 추억을 찾지 마시고요. 저도 이따만큼 모아놓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CD 한 장에 그거 다 들어가고도 남는데 아 정말일까? 정말이에요. 이제는 CD도 필요 없어요. 그 중에는 물론 어둠의 복사판도 꽤 있었지만 과거의 일을 이제 버렸습니다. 예, 그런 것들 다 버리고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얘기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거룩한 가치를 알고 나니까 이전에 내가 붙잡고 신봉하고 그리고 애착하던 것들이 이제는 필요 없게 되었다고. 인생은 하나님 없을 때에는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가지고 안절부절하고 손에 돈 쥐어지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그러나 하나님과 회복된 삶을 사는 우리는 인생에 대한 정의가 바뀌고 죽음에 대한 정의가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스카 쉰들러는 우리가 아는 대로 쉰들러 리스트에서 예 군수업체 사장으로 나치와 결탁해서 불의한 재물을 모으고 살았지만 어느 날 그 포로로 잡혀간 그 유대인들의 그 운명 속에서 생명의 존귀함에 눈을 뜨게 되죠. 그래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들여서 그 한 생명 한 생명을 사게 됩니다. 그렇게 작성된 게 쉰들러의 명부, 쉰들러스 리스트죠. 모든 것을 다 들여서 나중에 자동차 한 대 남습니다. 그 자동차는 자기가 타고 가야 되니까. 그러나 그걸 보면서 후회하죠. 왜 저것은 안 팔았을까? 그렇다면 한 생명을 더 살 수 있었을 텐데. 그 영화의 마지막 자막은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스카 쉰들러는 전쟁이 끝나고 도산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도 슬픈 소식이 아닙니다. 영예롭고 영광스러운 소식입니다. 모든 홀로코스트에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오스카 쉰들러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기 때문에요. 제가 독일에서 가끔 엘리베이터를 타면 쉰들러라고 써 있어요. 오, 깜짝 놀라요. 혹시 그 쉰들러가 그 쉰들러일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쉰들러, 왠지 영예로운 이름이에요. 그가 생명을 사고 도산했다는 것은 하나도 슬픈 일이 아니에요. 아름답고 영예로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이를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합니다. 마치 한쪽에서 펌프를 돌리는 것과 같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까? 제가 처음에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두려움으로 살지 않고 뜨거움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는 목사님이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건축 잘 돼요? 뭐 좀 어려움이 있다던데. 그래서 예, 조금 지연되고 재정도 부족하고 갈 길은 멀어 보이는데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분은 의외의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이상하게 자신감이 느껴지지? 예. 제가 걱정스럽게 얘기해도 아무도 걱정을 안 해요. 예. 우리 교인들도 목사님 다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그 가운데 어떤 뜨거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병이 와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이런저런 사업도 하고 일도 하고 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균형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화목의 직책을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 떼돈 벌려고 일하는 거 아니니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세금만 낼 수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한두 사람만 고용할 수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일을 하는 거라고,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윤을 남겼는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일에 우리가 도움이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그 길을 갈 것입니다. 두려움 대신에 뜨거움으로, 우린 죽음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걸머짐으로, 우리의 사는 삶은 화목의 직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직분으로, 저의 삶은 화해와 구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의 죽음은 사명의 완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삶이 우리 주님의 구원이 되기를, 저의 죽음은 사명의 완성이 되어서 한 분 예수님을 위해 살고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된다면 이것은 가문의 영광, 인생의 영광입니다. 하루살이가 어찌 영원을 알랴, 그 다음 천국의 일은 그 다음에 보면 되겠죠. 그러나 빛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고 예수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신 걸, 화목의 직책에 우리는 이미 설득당해 버렸고 가슴은 뜨거운 걸요. 그래서 걱정이 걱정되지 않고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요. 우리가 손잡고 가면 되는 거요.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유기체된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청소년들 특세 때 나와서 축복기도 하려고 강단 앞에 무릎 꿇게 했습니다. 전에 누가 그런 얘기했다고 들었어요. 목사님이 근데 내 이름을 알까?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다 좋은데 하나님이 나를 알까?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는가? 동명이인도 많은데. 우리 이 치아 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술해야 되는 우리 학생의 딸에게 내가 하나님이 나중에 못 알아보시면 어떡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복음성가에 내 이름 아시죠? 그런 노래가 있죠.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랬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70년대에 여의도 광장에 우리가, 우리 한국이 말씀 앞에 깨어나기 시작할 때에 100만 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설교자가 초대할 때, 오늘 이 예수님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영접할 사람 일어나세요. 주님 위에 살 사람 일어나세요 할 때 100만 명 중에 구름같이 일어났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알기나 할까?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고 세계 도처에서 그때 일어났던 사람들이 선교사로 서원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때 저도 TV보다 이랬었습니다. 못 모르고 이랬었는데 일어나라고 하니까 그냥 일어났는데, 그때 저도 주님에게 기억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백성입니다. 주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사람이 가는 곳에 주님은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생존을 위해 필요한 만큼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우린 쓰임받다 가는 것입니다. 쉰들러처럼.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기억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을 위해 살고 모든 사람을 위해 죽는 화목의 직분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집의 아픔과 시련이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간증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움 대신에 뜨거움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한 분을 위해 살고 모든 사람을 위해 죽는 길을 택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화목의 직책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육신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아버지 하나님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일들로 아버지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다시 두려움 대신에 뜨거움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새 힘을 주옵소서. 인격적인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길에 이정표를 삼고 양식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 우리의 은사와 직업과 직장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